굉장한 과자탑, 고성의 신계사 3층탑, 그리고 옛무덤들, 공예품을 비롯해서 많은 역사유적들과 유물들이 있습니다. 도안의 역사유적 유물들은 당시 인민들의 창조적 지혜와 예술적 재능이 잘 반영되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국고입니다. 지난해 도안의 민족유산 보호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민족의 사랑인 역사유적도 고기호성과의 뜨거운 대접에 마음 안고 빈터밖에 남지 않았던 서강사의 대운전과 신곤장, 문진전, 영두루, 문수조 등 8개의 옛 건물을 원상대로 복원하고 시대의 중심 중정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안전군의 명치사에 대한 강청보석과 유대보석 중앙에 대해 고향마당 3.5km에 달하는 합동도로 도포를 기하여 유대 여자들과 강성한 학생들이 명치사를 통하여 강동역과 문화를 살도록 하는 데 이바지였습니다. 지금 도안의 민족유산 보호부문 물건들은 역사유적 보존관리 사업은 곧 우리 민족의 유수한 역사와 민족 전통을 빛내이고 근로자들과 평범한 학생들을 애국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추자각하고 올해 이후 역사박물관과 방영민생지 공사건물을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준비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남극은 뭐라는 것에 의하면 미국이 제주도 인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지휘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2일 제주 4.3 평화재단이 미 국정군 사령부의 문서를 입수해서 이해대로 판매했습니다. 문서에는 제주 4.3 사건 당시 남극은군 참모총장이 공산주의자들을 도포화하기 위해 제주에 3개 대들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남극은 지금 미 군사 관영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극은 지금 미 군사 관영단은 한국 정부를 반대한 사람들 범죄자로 낙인했다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공산주의자라는 무명을 씌우고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모기를 조장한 자리도 들어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주도 인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직접 지휘했다는 흥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학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경목 김인주였습니다. 내일은 1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 콧달 스무여세 대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안 지역과 사강도, 함경북도, 그리고 대산, 여도, 대포를 비롯한 량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6시부터 17시까지 오랑 16cm, 라선 14cm, 청진, 강포, 중포 12cm, 정흥 11cm, 경성 10cm에 대교동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평 이북의 함경남도 대부분 지역과 고성 통천을 비롯한 강원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도 주로 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점차 되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백두산 지구와 령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리겠으며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량강도에서 때때로 눈이 내리겠으며 강계 김측을 비롯한 사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에 눈이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으나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낮 한때 약간의 눈꽃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므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신주, 흉성, 사리원, 해주, 함흥, 원산, 라선,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대산시는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 청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신의주, 평송, 하리원, 해주, 청진, 함흥, 원산, 라선, 남포,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산시는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실은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주 령하 9도, 3도, 평송 령하 7도, 2도, 하리온 령하 7도, 4도, 해주 령하 4도, 6도, 강계 령하 17도, 령하 3도, 해산 령하 17도, 령하 7도, 청진 령하 7도, 령하 1도, 함흥 령하 7도, 6도, 원산 령하 3도, 4도, 라선 령하 10도, 1도, 남포 령하 7도, 3도, 개성 령하 5도,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 있어 0.5m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 있어 1m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 있어 0.5m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m 내지 1.5m로 일다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 있어 0.5m 내지 1m로, 먼 바다에 있어는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상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m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은 주체 72 1983년에 창작된 가요 밤을 따라 별 소리는 나도 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창작된 가요 밤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사유를 보내드렸습니다.